이 시간에는 우리 인민들이 즐겨 부르는 미니엄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멍군포의 노래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둥가 타령. 산성에 올라가 산천경에 바라보니 이 참수의 적을 물리친 것이라 또 따와라 조정 탈세 실은 옛자치 구보라 보나 눈수 보들까지 흰으로진네 깨꼬리는 짝을 치유 저 산으로 가며 깨꼬리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강강 수월리. 솔레 솔레 솔레 솔레 솔레 솔레 강강수 니 온대던가 강강수 원래 강강수 원래 우걱층 널널 졌네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쾌지나 칭칭나니. 이상으로 우리 인민들이 즐겨 부르는 민요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